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17일 러시아 나호드카 포르마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